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중의 소리가 27일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의 대통령 선거 출마를 반대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사설은 역대 최고로 아둔한 총장, 역대 최악의 총장, 너무 무능해서 위험한 한국인으로 조소받고 있는 반기문이 뇌물행위 의혹까지 받고 있어 대통령 후보로 나선다면 정치적 불신과 혐오는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